찬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네. 이곳의 모든 사람 주님 사랑해. 행복이 넘치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 이곳에 언제든지 모든 것? 여기는 24시간 와우 CCM. 엄마는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자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그것이 해로운 것이 아닌 이상 가능한 빨리 채워주려고 하죠. 자식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에 부모의 마음은 더 깊은 신음과 걱정으로 물듭니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은 어느 부모님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단짝 친구 한나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월요일 여러분의 단짝 친구 한나가 함께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나의 속삭임에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2015년 7월 27일이 되길 바랍니다. 러빙을 시작할게요. 첫 곡입니다. 한부영의 동행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니야.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용기 내 한보영의 동행 듣고 왔습니다. One I Loving You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한 5분 전에 한 통의 카톡을 받았어요. 근데요 이 카톡으로 제가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오늘 한나야 오늘 방송도 화이팅 하면서 글을 친한 친구가 보내줬는데요. 소중한 친구에게 온 문자여서 그런지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되게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친하면 친할수록 이런 이야기들을 더 우린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말 안 해도 알잖아 라고 하면서 근데요. 소중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따뜻한 말 그런 말은요. 언제 들어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요.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따뜻한 문자 한번 보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준비한 찬양이죠. 축복의 사람의 레알 러브 들려드리고요. 한난 다시 돌아올게요. 사랑에 빠졌어요. 지금껏 느끼지 못한 사랑 아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설명하기 참 어렵죠. 그냥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좀 쉬울 텐데 왜 날 자꾸 웃게 만들죠. 왜 또 눈물 짓게 해. 웃다가 울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잃었죠. 그런데 싫지가 않아요. 멈추고 싶지 않아. 나의 기쁨 나의 행복 진짜 사랑이니까 내 모습이 변했대요. 내 표정 내 눈빛도 내 미소 자꾸만 바보처럼 웃고 있는 날 발견해 설명하기 참 어렵죠. 그냥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너무 쉬울 텐데 싫지가 않아요. 멈추고 싶지 않아. 나의 기쁨 나의 행복 진짜 사랑이니까 사랑에 빠졌어요. 지금껏 느끼지 못한 사랑 아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설명하기 참 어렵죠. 그냥 내 마음 열어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너무 쉬울 텐데 천국의 사람의 동행 레알 러브 듣고 왔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아, 아무튼요 여러분 오늘 방송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나의 러빙뉴 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러빙뉴는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러빙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연과 신청곡 올리시는 방법입니다. 와우CCM 홈페이지 와우CCM.net으로 오셔서 와플 게시판과 러빙뉴 게시판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과 사연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와우 플레이어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요 플레이어 우측 사연엔 찬양 신청란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와우CCM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고 앱메뉴 중에 와우톡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대화방 참여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계시는데요 더 함께 많이 들어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 와우CC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대화방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안 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대화도 함께 나누셨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1부, 2부, 4부에서는 여러분이 올려주신 신청곡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CCM 가수 주창훈씨가 최근에 발매된 따끈따끈한 CCM 앨범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이죠. 주창훈 CCM 업데이트로 함께하고요 3부에서는 흥미로운 랭킹 토크쇼 찬양사역자 여문희 자매님과 함께하는 랭킹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페이스북 그리고 와우 CCM 오한나의 러빙유 랭킹 토크 게시판에서 투표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독특하고 기발한 사연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복 담은 귀한 사연들 보내주시면요. 한나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커스 제이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이런 날씨지만 한나님과 함께 2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겠습니다. 2시간 잘 부탁드리고요. 신청곡은요 제이어스의 에브리데이 부탁드려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민트님께서요 날씨 찜통더위에요 우후 남부지역 하면서 글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또 정말 이럴 때마다 정말 습해지고 짜증도 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한번 호흡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짜증 내지 마시고 더 한번 미소 지어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은혜의 단비 행복한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제이님께서 신청하신 제이어스의 에브리데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 공민영의 고 두 곡 들려드리고요. 한나는 다시 돌아올게요. 뿅.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은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은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끝까지 제이어스의 에브리데이 공민영의 고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요 많은 분들께서 또 대화방에 들어와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사님께서 제일 먼저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드럼매니아님 반갑습니다. 마커스제이님 반갑습니다. 서영웅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이승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규환님 그리고 해당아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화방에 함께 들어오셔서요. 즐거운 대화도 나누시고 오늘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와플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네요. 서영웅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한 한나쌤, 오랜만에 달콤달콤한 한나쌤의 보이스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워지네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신청곡은요, 뉴 제네레이션의, 내 귀를 뚫으소서 들을게요. 이 노래 제가 또 처음 들어봐서, 내 귀를 뚫으소서. 제가 뉴 제너레이션 워십의 뇌기를 뚫으셔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형욱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요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습해지고 이러면 건강이 좀 진짜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몸살도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찬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덥다 더워. 아, 이 말이 나올 정도로 더운 날씨네요. 한나씨도 더위 먹지 말고요.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추천해주고 싶네요. 러빙유 식구들도 시원한 거 먹으면서 시원한 월요일 되길 바랄게요. 여름 분위기 나는 찬양 한 곡 부탁드릴게요. 한나씨 하면서 승찬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더울 때는 시원한 거 먹는 거 좋죠. 어제 망고 빙수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망고 프리미엄 빙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맛있는 빙수 많이 드시고 또 배고프다고 덥다고 너무 많이 드셔서 더위 먹지 마시고 또 냉방병 또 걸리지 마시고 또 배탈 나지 마시고 여러분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시원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곡은요 서영웅님께서 신청하신 뉴 제너레이션 워십의 내 귀를 뚫으소서 듣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부 첫 곡으로는 이승찬님의 곡, 이승찬님께서 신청하신 제가 시원한 곡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음반을 들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온 찬양사역자 강성은입니다. 이번 음반엔 아주 특별한 분이 듀엣으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바로 멋진 배우 이성재님이십니다. 성재님과 성은이가 만든 따뜻한 찬양, 타이틀곡 아름다운 이름 많이 기대하고 응원해 주세요. 진 나를 감싸주네. 이번 음반엔 네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과 한 영혼의 만남과 사랑, 회복의 이야기가 한 편의 동화처럼 펼쳐집니다. 이 음반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도할게요. 강성은의 두 번째 이야기, 아름다운 이름.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함께 노래해. 오한나의 러빙 유 2부입니다. 2부 첫 곡으로요. 클레이 브라운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채널 듣고 한나는 다시 돌아올게요. 임반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힘차고 감사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지개 쭉 펴시고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면서 아니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오늘 러빙유 즐겁게 행복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은요 CCM 가수 주창훈 씨가 최근에 발매된 앨범 한 곡을 우리에게 추천해주는 그런 시간이죠. CCM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곡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함께 할게요. 러빙뉴에서 전해드리는 주창훈의 CCM 업데이트의 시간입니다. 최근에 나온 찬양들 중에 좋은 곡들을 찾아서 함께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백상환의 홈 피처링 김경현입니다. CCM 업데이트 시간을 통해서도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는 얼라이브 미니스트리. 이곳의 멤버인 백상환 씨의 첫 싱글곡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얼라이브 미니스트리에는 훌륭한 젊은 에너지의 많은 크리스찬 뮤지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연이어 새 노래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커스의 김경현 씨의 곡인데요. 피처링으로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유일하게 날 안아줄 곳이죠.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게 라는 가사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슬픔도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엔 아름다운 기억으로 추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그곳에서 서로 사랑할 그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군인들에겐 집이 가장 그리운 곳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 안에 담아낸 그런 노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원래 백상환 씨는 좀 더 소울풀한 목소리라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 곡에서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부르며 가사를 음미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백상환 홈 피처링 김경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만났나요? 많은 날이 지난 오늘의 나에게는 지난 기억처럼 빛바랜 사진 속에 추억되어 아름다워졌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유일하게 날 안아줄 곳이죠.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게 집으로 조금만 더 가면 우린 사랑할 수 내 가슴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날 오는 거죠. 많은 많은 날이 지난 그날에 나에게는 지난 시간들이 빛바랜 사진 속에 추억처럼 귀한 선물일 테니 oh yeah.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유일하게 날 안아줄 곳이죠.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게 집으로 그 따뜻했던 품이 그립나요 내 가슴 속에 아쉬운 곳이 가끔씩 나도 모르게 눈물 나는 그곳 아버지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유일하게 날 안아줄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유일하게 날 안아줄 곳이죠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게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CCM 업데이트 듣고 왔습니다. 러빙의 게시판에요. 혼님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사연 올려주셨네요. 샬롬 샬롬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한나와 함께하는 러빙유 오한나 진행자님 오랜만에 사연 쓰는 것 같죠? 요즘 일하고 또 일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런저런 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번 금요일부터 이번 주일까지 유소년 성경학교 했어요. 힘들면서도 정말 재밌었어요. 좋은 여름 성경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날이 가장 저한테 기억에 남는데요. 교회에 구명 튜브 수영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들을 게임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명 워터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요. 코스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코스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게임을 진행하여 기록을 내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워터 슬라이딩, 워터 복서, 워터 피구, 워터 징검다리, 워터 토스, 워터 림보 있었어요. 금요일에 비가 오는데 아이들이 짜증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좋았습니다. 협동하면서 게임을 하고 그 기록을 내기 위한 노력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간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저를 빠뜨리려고 하면서 여러미 밀고 잡아당기고 이랬는데 넘어질 때마다 미는 거였습니다.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넘어졌는데 아뿔싸 등으로 떨어져서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허리가 아파오는데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아이들이랑 놀아줬습니다. 참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날에는요. 어제 주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편지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고 싶은 편지는 선생님께 써서 주는 그런 시간이었죠. 저에게 편지가 가장 많이 온 거예요. 총 124명 중 53명이 저에게 와서 다른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부럽네요. 아우 인기쟁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편지 중 정말 웃긴 편지는요. 선생님 재밌었어요. 선생님이랑 꼭 결혼할 테니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내가 찜했어요. 안 뺏길 거예요. 선생님 전화번호가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도 정말 선생님 때문에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놀아주세요. 이런 편지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걱정했던 저의 처음 시절이 지금 인기 선생님 되어서 기쁘네요. 항상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 더 사랑해줘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이들과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방송, 행복한 방송, 감사가 넘치는 방송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수고하시는 모든 진행자님들과 김대일 국장님에서도 함께 기도할게요. 모두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처음에 되게 걱정하셨잖아요. 전 기억에 나요. 아이들과 친해지는 게 어떻게 친해져야 될까? 혼님 걱정하시고, 빵도 돌리시고, 애들한테 빵 만들어주시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어도 인기가 어마어마한 그런 선생님이 되셨네요. 그 봐요. 진심은 통한다고요?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또 기도로 대하니까 아이들이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선생님에게, 와, 53명의 아이들이 편지를 선생님에게 써주셨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귀한 사랑, 주셨으면 좋겠네요. 혼님, 아무튼 귀한 섬김 귀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늘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님의 사연으로 이 곡 선물하고 싶네요. 라스트의 춤추는 세대 들려드리고요. 난 다시 돌아올게요. 주차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해 찬양해 춤을 추며 차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넋을 All my dancing generation, are you ready? 사형수와 가로잡던 죽어야 할 죄인 내 온몸을 꽉 조였던 죄사들의 매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난 오랫동안 헤매인 끝에 결국은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왜인 이제 난 어떻게 해야 이겨 담아가서 벗어나 생명과 의로움으로 나의 삶을 채우나 십자가 은혜가 이제 나를 세우네 어디에도 물어봐 나는 구원받아 아무 대가나 지불도 없이 이 노래가 빨라서나 신나거나 해서라면 춤출 이유가는 없지 시간을 다 춤추게 해도 주의 영광이나 소리 지르게 하지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이 니 심장을 듣게 한다면 모두 다 같이 전방에 힘찬 함께 와우, 라스테 춤추는 세대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뭐, 라스테 양진규 형제님 오늘 생일이라고, 그죠?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또 내일은 또, A2J 김, 박부연 자매님 또 생일이고, 그 다음날은 또, 강현희 자매님 생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어떻게 쭈루룩 생일이네요. 신기합니다.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 후! 아무튼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행복하시고요. 내일 모레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승찬님께서 감기 걸리면 감기 걸리기 전에 양파 근처에 놓아주세요. 양파가 감기 바이러스 잡아준대요. 그렇군요. 근데 그 양파 냄새에 먼저 쓰러지는 건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을까. 양파 냄새가 좀 이렇게 지독하잖아요. 어쩔 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오늘인데요. 오, 이승찬님께서 크크크크 대화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해당화님께서 들어오셨고, 또 오늘, 박상욱님께서, 김경설님께서 또 대화방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행복하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화방에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요. 즐거운 대화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헤리티즈 메스카이의 Let It Rain 들려드리고요. 한나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방송국 와우 CCM. 와우 CCM은 24시간 여러분들과 귀한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함께 기쁜 하루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주소창에 wowccm.net을 입력해주세요. 개성 있는 진행자들과 함께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와우 CCM, 오래 기억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재화의 음악노트를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서재화입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와우CCM 방송을 진행하면서 청취자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며 가장 보람될 때는 청취자분들께서 응원과 감사의 글을 남겨주실 때예요. 그중 특별히 해외에서 청취하고 계신 유학생이나 선교사님들이 방송이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고 자주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세계 곳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지만 방송이 많은 분들께 힘이 된다는 것에 큰 보람도 느낍니다. 이렇게 와우CCM 방송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오늘도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통로 와우CCM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지금 와우CCM은 500명의 방송 선교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 사역의 필요성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방송 선교 후원자가 되셔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와우CCM 홈페이지 선교 후원 메뉴를 통해 정기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동참해 주세요. 그 손길이 씨앗이 되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러빙 3부입니다. 3부 첫 곡으로요. 박상욱님께서 신청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듣고요. 저는요. 랭킹톡으로 여문지 자매님과 돌아올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만 먼저 아는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투표하고 세상 모든 것을 랭킹하는 시간 랭킹톡.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변함없이 저와 그리고 어여쁜 한날 자매와 함께 하는 그 시간입니다. 랭킹톡 시간.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잘 지내셨죠? 은희자매님 잘 지내셨죠? 네. 근데 요즘 네. 날씨가 너무 습하고요. 그 왜 물 먹는 짐승 있잖아요. 물 먹는 하마? 그렇죠. 네, 그 하마가. 네. 전 하마가 아닌데 맨날 물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습함과 더불어 무더위 및 열대야까지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그렇지만 긍정의 에너지로 오늘도 그렇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네. 우리 그 랭킹톡을 기대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맞아요. 네,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하고 네. 너무 힘을 실어서 오늘도 저희가 함께 또 방송을 진행했으면 네, 좋겠어요. 즐겁고 재미있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랭킹톡은 어떤 랭킹톡이죠? 네, 오늘 랭킹톡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쵸, 그쵸. 그래도 매주 흥미로운 주제와 보기를 제시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투표를 진행해 순위를 매겨보는 시간입니다. 그쵸. 기발한 코멘트 및 주제에 맞는 개인의 경험담이나 추억들을 남겨주시는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마구마구 맞아요.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페이스북 댓글과 오한나의 러빙유 랭킹톡 게시판에서 투표와 댓글 달기를 통해서 진행 중이니까요. 네. 여러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죠. 아, 그 시간인가요? 그렇죠. 상황극 속으로 빠져볼까요? 고고고! You won't admit you love me, and so. 야, 빅뉴스, 빅뉴스, 들었어, 들었어? 뭐. 아, 우리 회사 그 인사과, 그, 김주임 있잖아. 그, 누구야? 총무부 비서과에 있는 근무하는 걔 있잖아. 어. 둘이 조만간 결혼한대. 뭐? 진짜, 진짜? 어. 총무과 비서과? 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걔 내 친구인데? 아, 진짜? 응. 아, 야, 너는 고등학교 때 걔랑 친구라고 하지 않았어? 얘 어떻게 몰랐던 거야? 응. 아, 하여튼 눈치 없기는. 근데 너, 그, 왜 전에 그 인사과 김주임하고 식사도 했다 그랬지 않았어? 어, 그치.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마음에 든다고 나 막 맨날 이상형으로 뽑고 그랬지 않았나? 야, 됐어. 그게 언제적 얘기냐? 사랑은 다 변하는 거야. 뚜르렁, 뚜르렁, 뚜르렁, 뚜르렁. 나 전화 온다. 잠깐만. 어머, 이 타이밍 바로 참나. 비서과 계약해. 야, 빨리 받아봐, 빨리 받아봐. 잠깐만. 여보세요?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냈고? 아, 이따 점심에 보자고? 어, 그래, 그럼 1층 카페에서 보자. 알았어. 하, 어차피 지 결혼하고 얘기할 거면서 뭐 따로 보자 그래. 그냥 전화로 얘기하면 되지. 야, 걔가 네가 좋아했던 애랑 결혼한다고 너한테 막 염장지로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짜증난다. 여기야. 아, 오랜만이네. 같은 회사 일하면서 잘 못 보네. 너가 나 피한 거 아니야? 아, 얘는 뭔 소리야. 피하긴 누가 피했다고. 근데 너 얼핏 들으니까 결혼한다는 얘기가 있더라? 회사에 소문 자자해. 아, 그렇게 됐어. 근데 너는 결혼 언제 해? 만난 사람은 있니? 그냥 가끔 관심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나는 아직 연애할 여유가 없어서. 아, 그래? 없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줄까? 너도 결혼해야지. 아니, 됐어. 때가 되면 나도 가야지. 아직 누굴 좋아하고 그럴 마음이 나한테 아직 없어서. 그러고 보면 한나 너는 옛날 인기 참 진짜 많았는데 왜 아직도. 암튼 시간 진짜 빠르다. 언제 우리도 이제 씩 가야 돼. 일찍 가는 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라니까. 야, 너가 우리 엄마냐? 집에서도 듣는 잔소리 됐거든. 아, 나 진짜 시간 없어. 야, 빨리 올라가 봐야겠다. 오후 업무 시간 전까지 써야 되는 보고서가 있어서. 그럼 나 간다. 야, 너는 네 얘기만 하다가. 안녕. 야, 삐진 거 아니지? 어? But if you don't dear, and please don't tell me. 와, 역시나 재미있는 네. 상황극. 다음엔 또 어떤 역할일지 기대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대감도 매주 커지고 있다는데 네. 공모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오늘 주제와 보기를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어른이라고 느낄 때입니다. 1번. 지나간 사람이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를 때. 2번. 주민등록증 나왔을 때. 3번. 열심히 일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4번. 사람들이 결혼 언제 하냐고 물을 때. 5번. 얼큰한 음식은 먹고 탄식을 내뱉을 때입니다. 와. 보기가 다 들어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른이라는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없지만, 네. 그 예를 들어서 교복 입고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 보면, 나도 교복 입고 싶다, 이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그죠. 예. 네. 그럴 때 내가 진짜 어른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어려운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는 막 그냥 울고만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 하는 거 보면 좀 컸구나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이상 키가 크지 않고 성장이 멈췄을 때, 그죠? 그래서 일찍 멈춰가지고 그건 저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예. 예쁘세요. 충분히 예쁘세요. 아름답습니다. 아, 그럼 상관없고 일찍 멈췄어요 성장이. 그 한나자매님은 성장은 멈췄지만. 마음에 믿음은 계속 성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네. 저는 오늘 또 제가 네.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비가 오기만 해도 어렸을 네. 때는 너무 좋다고 폴짝폴짝 뛰면서 비야 이러고 행복했는데 네. 요즘 비가 오는 게 그렇게 싫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한나 선배님은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보는 건 좋은데 내가 비를 맞는 걸 싫어.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비 맞고 이랬어요. 네. 막 비 맞으면서 일부러 걸어다니고 그냥 막 놀고 이랬는데 특히 장마철에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네, 막 장난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비 맞으면 온몸이 아픈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찝찝하고 막 습하고 막 냄새나는 것 같고 예, 그런 게 좀 달라지지 않았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참 궁금한데요. 궁금하네요. 많이 글을 올려주시고 또 앞에 네. 게시판 여러 군데서 나는 이럴 때 나이가 들었다 느낀다라는 걸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보기해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지나간 사람이 아줌마 또는 아저씨라고 부를 때 네. 되어 있는데 아직 아줌마라고 부른 적 없잖아요. 저 한 번도 아직 괜찮습니다. 그죠? 예, 할렐루야. 네. 아직도 19살 같아요. 그건 아니죠. 할렐루야. 저도 인정하죠. 그건 아니고요. 근데 오늘 좀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자리를 이제 전철을 타고 오면서 할아버지께 양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당연한 건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너무 자리를 양보해줘서 그러니까 미안하다. 네네. 내가 그래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저보고 몇 살이냐고. 학교 가는 길이냐. 대학생인 줄 알고. 제가. 제가 사실 아까 그 얘기 들었는데 네. 이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우리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살짝 제가.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네. 복 받으실 거예요. 저보고 몇 살이냐고 물어봤지만 제 나이를 결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상상 속에 맡기는 걸로. 어쨌든 오늘 한나자매님 굉장히 어려 보여요. 이게 똥머리 했잖아요. 네. 시원해 보이고. 아, 예. 네. 어려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샤랄하게 한번. 네, 또 저희 대화방에서 네. 한나님, 어머니, 자매님 랭킹통 랩하는 중인 줄 알았다고. 아, 너무 빨랐나요? 너무 빨라... 저희 천천히 한번 아, 저희 해도록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엘레강스하게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아, 네네. 그렇죠. 저는 저도 들어보진 않았는데 네. 남자친구가 직구게 아줌마 이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권사님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시잖아요. 네 맞아요. 친구들이 다 같은 단톡방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 여문자매님한테 축복한다고 저한테는 아줌마라고 권사님, 좋아서 아, 권사님이라고 그래, 좋아서 그러신 거죠. 아니 좋은데 왜 권사님이라고 장난으로 예 그래서 애교로 네. 봐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둘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네. 막상 때가 돼서 듣게 되면 좀 서글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뭐 때가 되면 들을 때 되면 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순리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맞아요. 그래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로는 주민등록증 나왔을 때인데요. 오,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아무런 인증자료 없이 살다가 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수령했을 때 이제 나도 어른이 됐구나 했었죠. 네, 그렇죠. 뭐 사실 주민등록증 나왔을 때 뭐 특별 얻는 특권 같은 거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나자매님은 주민등록증 발급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마에 그게? 붙였어요. 나 이런 여자다. 민증 있는 여자다. 그냥 이마에 붙이고 아빠 보여주고 이제 뭐 동생들 이제 집에 붙였는데 아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마에 붙였어요. 우와, 기뻐서. 근데 진짜? 근데 그 사진을 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사진이 마음에 사진은 거의 뭐 포샵이 너무 심하게 돼 가지고 그랬어요. 네, 거의 뭐 없어질 수준이에요. 아무튼 세 번째는 뭐죠? 네. 세 번째로는 열심히 일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바를 비롯한 여러 네. 경험을 통해 첫 월급을 받으셨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 사실 저희는 사역자라 월급을 받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사역을 하고 첫 열매 현금 아세요? 네, 네, 그렇죠. 모든 열매, 것을 다 그쵸, 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네. 왜냐하면 저희 뭔가 이제 많이 액수는 크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내 마음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네.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네. 월급을 통째로 드린다는 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저희 제 동생들도 그렇게 다 온전히 드렸고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정말 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하나님. 건, 네, 그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정말 예물 온전히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 저희 건강하게 잘 배운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축복을 주시고 그렇죠. 네. 사실 이 물질이 하나님 네.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고 정말 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도 네. 잘 드려야 복을 네. 받잖아요. 그쵸,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성가대님께서 네. 한나님 민증 이마에 붙였다는 거 완전 상상됩니다. 혼자 빵 터졌습니다. 예, 같이 붙여봐요. 지금 이제 붙이면 잘 안 붙을걸요?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요. 여기. 짜증나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 뭐죠? 다섯 번째로는 네. 네, 벌써 다섯 번째인가요? 그럼요, 그럼요. 정말 훅훅 지나가네요, 오늘. 네.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네 번째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번째로는 사람들이 결혼 언제 하냐고 물을 때입니다. 아마도 지금 녹촌과 노처녀들은 언제 결혼하냐는 말을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명절 때 그 많은 친지분들이 모이실 때 네. 일부러 회의여행을 간대요. 그만 안 듣고 싶어서, 너무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은데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네. 한나자매님은 예. 이 보기에서 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시는지요. 참 부적절한 복이다라는 마음 말이 드네요. 진짜 이런 복은 누가 정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남자분 여자분들의 마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진짜 왜냐하면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네.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주입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바깥으로 나오세요. 자기 진주라는 거 너무 꽁꽁 숨기고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연애를 할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가만히 그렇죠. 있는다고 맞아요. 해서 아니에요. 움직이시고 네네. 또 연애할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좀 올바른 연애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된 올바른 연애관 연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나 담배님도 이제 네. 조만 말씀하세요. 네. 조만간. 왜 자꾸 웃으세요? 아, 너무 재밌어요. 오늘 너무 재밌네. 한나 자매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요. 그 이 보기에서 보기 아니 써주시죠? 아니 얘기하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한나 자매님도 조만간 올바른 연애를 하실 것 같다는.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며칠 네. 전에도 또 촬영을 갔다 왔는데. 네네. 건강한 데이트. 이제 네네네. 크리스찬 건강한 데이트. 요즘 그런 거 많이 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짝을 지어줄 수 있는 뭐 이런 데 찬양하러 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멘토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요. 또 사연 많이 올리시잖아요. 예. 제가 이런 상담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근데 제가 이론으로 되게 빠삭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두 분들의 아름다운 만남을 네. 보상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아. 진짜 기도하면서 네. 때를 기다리면 그럼요.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 짝을 다 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힘내세요. 네. 한나 자매님도 힘내세요. 아, 저는 지금 행복해요. 전 늘 행복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행복한 거랑 힘내라는 거랑은 좀 달라요. 저 힘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파이팅 거의 뭐, 게이지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섯 번째. 와, 벌써 다섯 번째. 예. 네, 벌써 다섯 번째인데요. 네. 얼큰한 음식을 먹고 탄식을 내뱉을 때입니다. 오. 이건 정말 어른들이 많이들 그러시는데 네. 뜨거운 음식 시원한 국물 막 드시고 캬 뭐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보면은 목욕탕 같은 데 가가지고 네. 뜨거운데 막 시원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국물 요리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뭔가 드실 때 캬 막 이런 소리 내잖아요. 네. 네. 크, 좋다. 크, 좋다. 네. 막 시원하다 이런 거. 매운 거 먹고 시원하다 네. 그러고 외국 사람도 이해 못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매운 거 먹고. 저도 어렸을 때 이해 못 했는데 요즘에 조금 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네. 이거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이해되면 안 되는데? 이해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아, 나 좋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또 찜질방 같은 데 가서도 많이 뜨거운 온도에서 막 어른들 네. 지지잖아요. 시원하다 막 그러시고. 네. 저는 뭐 한 몇 시간은 또 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정말 요즘같이 장마가지고 우울한 날씨엔 딱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쩌면 한편으로 차츰 나이를 먹고 또 그만큼 고된 시간들을 살아가다가 내뱉는 탄식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정말 이럴 때 정말 오늘 같은 날 네, 비 오고 네. 찌뿌둥하고 혹 마음이 힘든 월요병 때문에 아, 나 지친다 할 때 따뜻한 국물 하나 드시고 네.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맞아요. 와.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의견 사연이 궁금합니다. 많이 많이 글 올려주시고요. 와우톡 와플 그 러빙유 게시판 그 랭킹톡 게시판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마구마구 찬양을 들으시면서 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혜의 나의 사랑하는 책 듣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한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앉아 듣던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를 마음 깊이 기억합니다. 성경 속 이야기와 함께 당신의 목소리를 아직도 추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네네.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글이 저희들에게 와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저희와는 네. 조금 다르지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좀 알 수 있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글들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유승환님 2번 네. 주민등록증 고1 때 받은 거요. 또 첫 네. 월급 공공 알바요. 네, 그렇죠. 네, 와 그렇군요. 알바. 알바. 와 알바 해보셨어요? 알바 해봤잖아요, 저. 어디서? 그때 그 뭐야 얼마 전에 올렸었던 사연 중에서 네. 저 그 아빠가 아 아버지 맞아 맞아 시연 그 출마하셔서 그 할아버지 네. 막 그 뭐야 예수님 믿어서 아, 맞아요, 핍박했던 맞아요. 할아버지 100원 줄 테니까 가서 헌금 해보라 해보라 그랬던 우와, 할아버지. 그렇구나. 아, 해봤어요 한 달. 아, 한 달 해봤고 또 소고 가게에서 한 달에 한 두 달 해봤네요. 와. 네 고등학교 그래서 때. 그래서 그때 스카우트 당할 뻔했다. 네 생각이. 너무 장사 잘한다고. 아, 네 그렇죠. 한나자매님은 네. 해보셨어요? 저는 뭐 알바 조금 해봤어요. 네, 이거 뭐 해봤어요? 해보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애들 뭐 벽화 아르바이트 그림 그리는 벽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네네. 아, 학원 강사도 많이 해보고. 아~ 네, 많이 해봤어요. 와. 근데 이제 그건 알바라고 하기, 뭐, 알바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대학생 때 애들을 네. 가르쳤던 거기 때문에 알바 수준으로 아. 했으니까요. 아무튼 뭐든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벽화 네. 아르바이트는 되게 재밌게 했어요. 저도 약간 뭔가 추억도 생겼고, 친구들이랑. 네네. 뭐, 네, 그런 데서 같이 그림 그리고. 신기하다. 네, 그림 잘 그린 사람 되게 부러워요. 잘 그리진 않고 친구들한테 묻혀갔다 할 수 있죠. 아니, 뭐 실력, 그때 그리신 거 보니까 네. 정말 잘 그리시더라고요. 가끔씩만 저는 유치원 때, 네. 유치원 때 그림. 저 유치원 때 상 받아봤어요. 우와, 그림상. 근데 그때 드립니다. 멈췄어요. 가끔씩 멈춘 사람, 저도 성장이 이제 네. 중학교 이후로 멈췄더라고요, 키가. 아, 우리. 그런 것처럼 그림. 할렐루야, 우리 손. 크시잖아요, 키. 아, 키 말고, 그림 멈췄으니까. 아. 짠. 네, 짠. 네. 저 방송 도중에 짠하고 그런 녀석입니다. 네. 네 이태원님께서 글 네.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어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나이는 부록. 부록인 40세, 네. 아직까지 미혼인지라 결혼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확실한 어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네요. 전 4번 가겠습니다. 와, 아, 확실한 어른. 네. 근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린 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면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어린아이 같아요. 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가장 더 좋은 그럼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고 네. 네, 모든 걸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게 더 그리고 이태원님 좋은 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겁니다. 그리고 맞아요. 정말 좋은 분을 많이 많이 만나보는 거 있잖아요. 소개팅도 그쵸, 해보고 그쵸. 아, 나 이래서 안 할 거야 저래서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을 만나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짝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비하고 맞아요. 준비하고 기도하시면서 좋은 그쵸. 분 화이팅입니다. 실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요. 하나님 자매님 말처럼 네. 그냥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소개팅도 맞아요. 하고 네. 만날 기회를 가져야. 그럼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렇죠. 파이팅. 그렇습니다. 네. 박철민님. 박종필님. 네, 박철민 목사님. 네. 와, 귀한 염자매님. 언제나 이쁜 소녀. 이런 건 내가 어떻게 읽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요, 언제나 이쁜 소녀예요. 맞아요. 어릴 때가 많이 생각납니다.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하. 지금 저는 나이가 많지만 아저씨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다행이긴 해요. 전철에서도 어르신들이 아기 엄마께서 자리 양보하면 학생 고마워요. 청년 고마워라는 소리를. 우와. 자랑하시는 건가요, 목사님? 네. 들어서 기쁘답니다. 하하, 귀한 분, 화이팅, 승리하세요. 라고 와, 목사님께서 청년이란 네. 얘기 들으셔서 행복하시다고 네,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진짜 얼굴이 되게 작으시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고 맞아요. 되게 동안이세요. 맞아요. 네, 파마 풀렸었다고 하던데 얼마 전에. 아, 네. 더 중간 되셨겠네요. 네, 더 중간 됐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 박정필님 네. 4번이요. 예전에 부모님 따라 간 결혼식이 많았다면 이젠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결혼하고 아기 낳고 기르는 거 기르고 하다 보니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남기셨어요. 박정필 형제님 결혼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짝도 있으신. 네, 좋은 분 생겼다고 그렇게 이제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공고에 네, 전체적으로 네, 부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김성진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2번은 당연히 와, 나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기쁨을 잊을 수 없어요. 1번은 군대에 갔다 와서 어떤 아이가 저보고 아저씨라고 했는데 기분 탓인가요? 정말 기분 탓인가요? 조금 상처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러잖아요. 군인 막, 아저씨. 네, 군인 아저씨 있게 편지 쓰는 거 해봤어요? 네, 그냥 군인들은요 나이가 저희가 많든 적든 그냥 다 아저씨라고 불러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분은 정말 나쁘지 않아요. 나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이가 한 거니까. 그럼요. 네, 괜찮아요. 이승찬님 2번 주민등록증 나왔을 때 그 주민등록증 사진이 점점 지워지고 있을 때 세월이 그만큼 지난 거 알아갈 때.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맞아. 고등학교 때 받은 그 주민등록증이 점점 사진이 막 알아볼 수 없죠. 형체를. 형체가 보여요. 포토샵 수준으로. 그러니까 다시 네. 해야 될 것 같은. 아, 네. 네. 아, 그렇죠. 맞아요. 오현장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인들의 등과 주름진 손등, 흰 머리카락이 위대한 삶의 흔적이라고 느껴질 때. 와, 맞아요, 맞아요. 되게 그래서 네. 뭔가 되게 따뜻함과 되게 뭔가 글을 쓰시는 분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렇죠. 네,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저희들이 감사하고 이분들을 우리도 나중에 그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오경희님, 네, 4번이요. 친구들이나 친한 동생들 결혼식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스트레스가 찾아오네요. 정작 본인은 안 갔으면서 결혼식엔 왜 가냐고 네. 물어볼 때 제일 짜증나네요. 오고 가고 해야지 나중에 내가 할 땐 부담 없이 초대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결혼 안 하셨거든요. 아.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 아무래도 그렇긴 하겠어요. 하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네. 저희 러빙유에는 이제 미혼이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근데 정말 제가 아까 말씀 은희자매님과 얘기했지만 정말 기회를 많이 찾아서 소개팅도 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서 네네. 이제 좋은 분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근데 기회들을. 근데 또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아직 준비가 안 됐고 하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주변에서 막 하라고 하면 네. 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편안하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 예, 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승환님께서 저 얼른 남동생처럼 결혼하고 싶어요. 제이미 송 전도사님 결혼시켜주세요. 제이미 전도사님이, 그, 제이미 스톤즈. 네네, 맞아요. 그래요. 근데 제이미 스톤즈 전사님은 알아서 결혼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들 많은 분들이 사역자분들의 결혼을 걱정하시는데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맞아요. 때가 되면 다 해주실 거니까. 그쵸, 그쵸. 솔로 되게 많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은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 좋은 짝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또 김현성님은 따봉을 올려주셨네요. 그렇죠. 네. 네. 김경설님 네. 네, 3번 첫 월급을 부모님 용돈 드릴 때 전화를 물어. 네. 4번. 이 소리 듣기 싫어서 피해 다녀요. 그쵸. 5번. 저도 모르게 크 소리 나올 때 참 시간 빨리 지나가나요? 뭐 대화방도 들어오셨었는데 반갑습니다. 네. 네. 참 저희들이 그래도 정말 효자예요. 네, 월급도 맞아요. 용돈도 드리고. 네. 네. 또 이 소리 듣기 싫어 피해 다니 혹시 해외여행 가셨다면 다녀오셨나요? 정말 효자신 것 같아요. 네, 이분 셰프잖아요. 그렇죠? 네, 셰프님. 얼마나 드시면서 캬 하시겠어요? 아, 행복하겠다. 아, 그렇죠. 먹는 거 저희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이럴 때 진짜 너무 많이 드시면 체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 저도 몇 주 전에 체해 갖고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여러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이 4번 사람들 보면 언제 결혼하고 돈 언제 버냐고 막 구박할 때 첫 월급 받아서 냉장고, 기타, 어머니 핸드폰, 컴퓨터, 카세트 무르산 어른스러워졌다. 자기 스스로 생각했대요. 근데 첫 월급이 이렇게 많으셨나요? 월급다고 아니, 그러니까 할부로 끊었대요. 할부로. 역시 할부 역시 카드가 있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정말 효자시네요. 와, 아무튼 축복합니다. 이다혜님께서 네. 남겨주셨네요. 지나가는 고딩 커플 보고 나도 모르게 완전 엄마 미소 지우고 있을 때 막 그냥 생각보다 먼저 와, 저 때가 좋았지 혼자만 할 때 그래요. 네.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만족할 때 왜냐면 그렇죠.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구나라는 거 느낄 때 밤샜는데 그 다음날 다크서클 새 곳까지 내려온 것 같을 때 아 진짜 그런 예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면 바다 보면 막 뛰어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는 흥부 들까봐 안 들어가요. 아. 근데 이다혜님 제가 알기로 어린 줄 어려요. 엄청 어려요. 더 생각은 정말 어려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예. 다혜 자매님 어린데 네. 죄송합니다 언니. 고딩 커플 보고 엄마 미소 지을 때 와 진짜. 전 이모 미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영님께서 5번 육개장이나 그런 거 보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네. 네. 박혜수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4번이요. 명절 때 가면 이제 네 차례라고 빨리 가야지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내가 나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차례야? 그렇군요. 저는 동생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너 왜 안 가고 동생들 힘들게 해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했어요. 너희들부터 가. 당당하게. 당당하게. 어. 파이팅 넘치게 너희들부터 가라. 그렇지만 셋째는 안 된다. 둘째는 먼저 가라. 언니의 그런 거죠. 내 능력? 내가 동생들한테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거죠. 내가 동생들한테 휘두를 수 있는. 네. 위계질서가 잘 잡혀서 딱 네. 언니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좀 위계질서 흔들려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깜짝 놀랐다고.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와, 네. 이제 곧 결혼하실 것 같은데. 둘째 네. 먼저? 네, 둘째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랭킹톡에 올라와 있는 사연 읽어드릴게요. 김영신. 제가 아는 그 영신 PD님인지 모르겠는데. 네. 못 먹던 음식들이 하나둘씩 먹을 수 있게 될 때. 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어렸을 때는 아직 초딩 입맛인 분들이 많지만 그쵸. 어렸을 땐 정말 못 먹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좀 먹게 되는 음식들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있어요? 어떤 음식 있어요? 저요? 저는 못 먹은 음식 그대로 아직 못 먹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네, 알러지 때문에 그거 네. 말고 그냥 입맛이 변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엔 된장찌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요즘 된장찌개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잘 안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죠. 아, 그래요? 네. 와. 난리 납니다. 아, 된장찌개 먹고 싶다. 배고프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쭉 배고파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늘 막. 네. 김경선님께서 글 남겨주셨네요. 네네. 오늘도 방송 참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일찍 예약 손님 있어서 준비해야겠네요.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 되세요. 파이팅 하면서 김경선님. 예약 손님. 정말 잘 준비하셔서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귀한 하루 되셨습니다. 저희도 좋겠네요. 한번 오라고 하셨어요. 레스토랑으로 네. 한번 가면 오라고 그래서 꼭 갈 거예요. 네. 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가실 겁니까? 가서 레시피 얻어오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기회가 되면. 네, 저는 요리를 잘 못해갖고. 우리 같이 레시피 받을 요리 얘기만 나오면 제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네, 업됐다가 작아지고. 네. 왜 그랬어요? 잘하시는 떡볶이. 근데 요즘에 이제 네. 제가 요리 얘기하니까 네네.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요리책을 보내주셨어요. 네네. 근데 그 요리책이 몇 큰술 막 이런 게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얼만큼의 이런 비율에 이렇게 막 몇 개를 넣고 어렵더라고요. 그냥 한 스푼 넣으세요. 막 이렇게 써주면 좋을 텐데. 요즘은 쉽게 나온 레시피도 많아요. 예, 막 근데, 수저나 아니면 예. 뭐 이렇게 아니 근데 뭐 몇 큰술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한 저는, 네, 계량 저는, 네, 그런 스푼으로.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김치볶음밥만 계속 해 먹으려고. 아무튼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책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혼할 네. 때 한번 필게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그것도 네. 네, 사건 사고도 많은데 정말 예, 비도 오고 날도 습하고. 네 여러분 정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족들과 함께. 네, 평안하게 다녀오시도록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 네네.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늘 기쁨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어떤 네. 분들께 선물을 네, 오늘 1순위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번. 사람들이 결혼 언제 해? 라고 물어볼 때. 오, 그게 그렇게 많았나요? 많았어요. 지금 결혼 안 왜냐면 늦어지잖아요, 요즘에 결혼이.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말아요. 하나님께서 담게 하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당첨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다혜 씨! 우! 축하합니다. 네. 네, 아직 어린데. 네, 어리신데. 그래도 뭐. 고딩 커플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다혜님께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이다혜님, 저 러빙유 게시판에 비밀글로 주소, 이름,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와우톡 게시판에 작은아이님께서 글 올려주셨네요. 한나자매님이 소개팅 시켜주시면 나갈게요. 지금 제가 누구를 소개시켜줄 입장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기도를 해드릴게요. 그렇죠. 기도하고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뭐 소개해주고 제가 지금 당당하게 누군가를 소개를 해주기에는 저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네. 좋은 이야기들로 풍성하게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른이 된다는 거, 왜 옛날부터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질문에 나온 것처럼 어른이라고 느낀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이며 내 위치에 대해서 늘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한 주간도 살아가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의 어른 수업은 어디까지인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얼마나 또 자라왔는지 돌이켜보시는 시간들이 또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네. 시간들이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께 꼭 이 찬양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곡입니다. 네. 여문희 자매님과 아쉽지만 인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돌아올 거죠? 그렇죠. 돌아올 네, 거죠. 다음 주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고요. 더 흥미로운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하지만요. 저는 4부에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께 이 곡 들려드릴게요. 아이엠 멜로디 수록곡 중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느껴주시리 No matter what may be the test God will take care of you in His arrest God will take care of you oh. yeah. God will take care of you through every day all the way He will take care of you Of you, of you, He will take care of you. Oh, oh, oh. He'll take care. Jesus. Thank you, Jesus. Amen. 와우, I Am Melody 수록곡이 나월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뭐 저희가 기도할 때 응답 안 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하신 거와 은혜니까요. 잊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희 랭킹톡 들으시면서 너무 재밌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제 상황극하면서 어느 순간 저희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좋은, 근데 저희 PD님께서 되게 고생을 하시죠. 항상 좋은 글을 써주시려고 극작가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제가 맨날 언급하니까 그만하라 하시는데 제 마음이에요. 제가 언급하는데 뭐 어떡해요. 아무튼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두 시간 진짜 너무 금방 가서 저는 너무너무 아쉬운데 여러분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저 좀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장화를 샀는데 제가 장화를 신고 싶어서 비가 와라, 비가 와라, 이제 레인부츠 사갖고 비가 와라 라고 하면 비가 오는데 그날은 꼭 사역이 있어서 그 레인부츠를 못 신게 돼요. 그래서 레인부츠를 비 오는 날 신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폴짝폴짝 뛰고 싶은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D.I.J.의 Yes, I'm Here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고민과 걱정, 또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생겼죠. 답답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수많은 인파 속에 부딪혀 하루하루 간신히 악착같이 보내고 지쳐 쓰러져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을 봐요 like I'm taking picture. 아직도 미쳐버리지 못한 미련과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남았죠. 흔들려요 사실 주님이 행하실 그 큰 일들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린 어두운 지하실 속 못난 놈 성령님의 과실도 보지 못하고 제 멋대로만 살려고 발버둥 쳐요. 또 왜냐면 세상은 너무 달콤하거든 더러운 걸 알지만 나 유혹하거든요. 심지어 때로는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죄라는 생각도 못해요. 취해서 잠들거든요. Oh,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Yes, I'm here. 한없이 약하고 무채짓고 살쪄두성이가 됐죠. Oh,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Yes, I'm here. 눈물로 말하죠. 기도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Sorry, God, but I didn't know your love. But finally, I'm here for you. Yes, I'm here. 때때로 나다 나도 나를 알지 못해요. 세상을 따라가다가 날 잃기도 해요. 어디로 가는 건지 또 어디서 온 건지 매 순간 먹는 먼지로 꽉 찬 세상은 왜 내게만 이런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삶은 어디서부터인지 바보같이 마음 들고 옷을 모르고 헤매다 결국 세상에 옷을 고르고 주님을 잊고 다시 방황하죠 오늘도. 그리고 세상 죄의 산에 오르죠. 주님 주님은 다 아시죠. 내 이름 내 생각 이런 고민 까지도 이 못난 외톨이 죄인의 맘을 다시 또 따스한 사랑으로 덮으려 하시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주님 그저 그 뜻대로 행하세요. 나 따라갈게요. Oh,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Yes, I'm here. 한없이 약하고 또 죄짓고 상처투성이가 됐죠. Oh,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Yes, I'm here. 눈물로 말하죠. 기도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why I rap on this track. Thank you, God. Thank you. 난 아담처럼 숨었죠 주님을 피해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때 주님이 물었죠 넌 어디 있느냐고 이제는 말할게요 제가 여기 있다고 난 아담처럼 숨었죠 주님을 피해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때 주님이 물었죠 넌 어디 있느냐고 이제는 말할게요 제가 여기 있다고 난 아담처럼 숨었죠 주님을 피해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때 주님이 물었죠 넌 어디 있느냐고 이제는 말할게요 제가 여기 있다고 난 아담처럼 숨었죠 주님을 피해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눈물로 말하죠 주님이 물었죠 넌 어디 있느냐고 이제는 말할게요 제가 여기 있다고 Yeah, now I know God, yeah 래퍼 같죠? 여러분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피디님이 원해요 제가 래퍼하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전 근데 이분 되게 좋네요 DIJ님 왠지 랩이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시죠? 랩 하나 제가 많은 분 사역자분들이 자기 랩은 하지 말아달라 저한테 얘기하지만 전 꿋꿋이 좋은 랩이면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립니다 DIJ 랩을 앞으로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너와 너 아죠? 너와 나였나요? 너와 나 이랬을 때 제가 래퍼를 해야 되나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지규현님께서 하나님 빠샤 하지 말라는 건가요? 하지만 제 마음이에요. 제가 랩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랩으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랩이 너무 좋아요. 남들은 말리지만 많은 사역자분들이 자기 랩만은 하지 말아달라. 하지만 이번엔 DIJ님의 랩을 카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좋은 찬양들이 많아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 그리고요. 많은 좋은 프로들이 있어요. 특별히 강선영의 힐링카페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또 한번 출연했었는데 여러분 이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힐링하시고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와 강선영 원장님 아름답게 V를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랩도 하고 또 비도 오고 또 여문희 자매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 러빙유 식구들과 함께하고 해서 너무 행복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만 벌써 이렇게 행복한 시간 후루룩 지나가서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뭐 여러분과 함께하면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지나가서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아 여러분들도 분명 그럴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요 더 좋은 방송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월요일날 오늘 이 시간은요.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서요. 아 너무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요. 또 다음 그 시간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두 곡인데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분명 있었어요. 앨범이 막 다 지워지고 지금도 앨범을 녹음하는 가운데 있어서 좀 딜레이가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물어보면 이제 거의 나올 것 같아서 이제 곧 나와요 라고 하면 또 딜레이되고 뒤로 미뤄지고 근데 이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계획하실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낙심되고 넘어질 때 또 다른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요 하나도 두렵지 않고 정말 낙심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제 중심에 늘 계시고 저와 늘 동행하신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낙심되고 넘어질 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곡인데요. 내감이 이 찬양 제 곡을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요. 또 DJ 렉스의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이 두 곡 들려드리고 한나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예수님으로 힘내셔서 남은 하루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나라로 소풍 가는 기분으로 지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단짝 친구 한나였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만나요. 안녕. 모든 것이 싫어졌을 때 속에 내 삶 속에 내 맘 속에 그 사람 내 맘 속에 내 삶 속에 내 맘 속에 놀라우신 그 사람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예해 기쁨의 노래 부를 때 내 마음이 평안을 느껴 오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주의 사랑 사랑해주는